자, 여러분들은 정신! 우리 보고 싶었어!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? 나에게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을 뿐 혹시 나 기억 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왔던 날 우리도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땐 넌 웃었고 난 밤치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Hey! Hey! 오른쪽 hey, 왼쪽 hey, 오른쪽 hey, 왼쪽 hey, 오른쪽 hey, 왼쪽 hey, 자 이번에는 다 같이 점프하는 거 해봐 지겹다 말하지 네 같은 노래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멍멍만 보내요 혹시 너 그날 내 맘을 알까 우리를 아는 친구 모두 모인 밤 술 취한 널 데리러 온 그래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나 나에게 좋은 사람은 바로 너 엘퍼! 너를 위한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난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벗자네 슈퍼주니어!